레디 액션 히스토리.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영화 하나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레디 액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누군가는 머리 아픈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영화로 알아봅시다. 레디 액션 히스토리 열 번째 이야기는 박열과 함께합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불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경에서 석유를 뿌리고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 조선인들의 행동을 단속하고 가해주기를 바란다. 1923년 일본을 뒤흔든 관동 대지진의 혼란한 민중을 잠재우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 이에 조선인 6,000명이 대량 학살당합니다. 일본에서 인력거를 끄는 22세 조선인 남자 박열. 그는 기존 정부에 저항하는 아나키스트 사상을 가진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아나키스트 동료들과 함께 불량한 조선인들의 모임 불령사를 만드는데요. 불령사는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법은 다소 거칠었지만 조선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불령사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 황태자를 폭탄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폭탄 하나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때 한 특이한 여성을 만나게 된 박열. 박열에게 자신을 아나키스트로 소개하고 대뜸 동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 그녀는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도 박열과 그의 동료들의 뜻과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그때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비규환 상태의 민중들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이용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지금 상황에 중요치 않습니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면서 관동 대학살이 시작됐죠. 15엔 50전. 조선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를 말해보라고 하고 발음이 어눌하면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그렇게 지진이 발생한 지 고작 3일 만에 죽은 조선인의 수는 6,000명 이상입니다. 박열은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감옥이 안전할 것이라며 후미코와 함께 스스로 감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항일 운동을 하던 다른 동료가 박열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서 관동 대학살의 배후가 필요했던 일본 정부는 그를 주시합니다. 박열은 자신이 황태자를 폭탄으로 시해하려 했다며 스스로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자처합니다. 마침내 재판의 날이 다가오고 박열은 일본 정부에 몇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나는 조선 민족을 대표해 이곳에 있으니 죄수복이 아닌 조선의 관복을 입게 해달라. 박열과 후미코는 당당히 조선 옷을 입고 재판장에 등장합니다. 시선을 박열에게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합니다. 박열과 후미코는 재판장에서 관동 대학살의 진위와 조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고고하고 당당한 박열과 후미코의 모습이 외신 기자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둘에게 사형 선고 대신 무기징역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영화 박열은 건국 훈장을 받은 실존 인물 박열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픈 역사를 유쾌하게 풀어낸 영화 박열. 오늘 저녁 시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레디, 액션, 히스토리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역사 해설가 민다인이었습니다.